그대로 멈춰진 것 같아. 너와 있던 그날들로 궁금해 찾아본 너의 웃는 사진을 아직도 난 보기 힘든 걸. 이맘때쯤엔 좀 나아질 거라 기대로 힘겹게 버텨왔는데 그런 날 비웃듯 시간은 흐르질 않나 봐. 여전히 너만 바라보는데 이런 나를 왜 떠나. 이토록 널 사랑할 단 한 사람 나인데 그리 쉽게 다른 사람 품에 가. 그래도 가끔은 우리의 지난 날이 떠올 때면 나는 내게 부딪혀 한 사람이었기를. 우린 서로 같은 곳을 봤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했었지. 넌 어디서부터 우리의 끝을 생각했니? 정말 날 사랑하긴 했었니? 이런 나를 왜 떠나. 이토록 널 사랑할 단 한 사람 나인데 그리 쉽게 다른 사람 품에 가. 그래도 가끔은 우리의 지난 날이 떠올 때면 나는 내게 부딪혀 한 사람이었기를. 매일 그리워하면 네가 다시 돌아와. 지친 날 안아주지 않을까. 다시 사랑해보자 얼마나 더 외쳐야 내게 울